feeling 말로는 다 설명 못할 마음으로만 전해오는 낯선 기분 feeling 내게로만 느껴지는 야릇하고 신비한 꿈이 자꾸 내 맘이 일렁이네 Here comes the feeling 내 맘에 너라는 바람이 분다 어디를 향해도 표현 못할 꿈결처럼 느껴지는 낯선 기분 아 feeling 내게로만 느껴지는 야릇하고 신비한 자꾸 내 맘이 일렁이네 Here comes the feeling 내 맘에 너라는 바람이 분다 어디를 향해도 널 느껴 Here comes the feeling 한동안 잊고 지낸 추억